우리나라의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에서 홍건도 간석지 2단계 건설에 진입했습니다. 홍건도 간석지 2단계 건설은 평안북도 선천 앞바다의 여러 도들을 연결하여 5,500정보의 새 땅을 얻어내는 방대한 대자연 개조 사업입니다. 2일 7만산 발파로 홍건도 간석지 2단계 건설이 시작됐습니다.